take you higher. We about to set this love on fire. 이런 느낌 처음이야. 엄마도 못 말렸. 내 진심을 말했고 결국에는 내가 yes. Baby, you should know you change all of my negatives to positive.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볼 수 있어 너의 장미를. 다시금 날뛰게 만드는 그 사람이 너란 사실을.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내가 전부 다 알게 할게. 당신은 난 배고파. 너 너의 오빠 다른 논팽이들과 달리 인정받고파. 뻔한 영화 대사처럼 들리겠지만 난 success. You I'll be different. I'll be missing. I'll be kissing you all the time, girl. 눈을 떼 봐도 맘은 뗄 수가 없어. 자 이제 시작이야. I'm your pocket monster. 너도 맘을 주고 나도 내 맘 다 줬어.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해졌어. 근데 왜? 근데 왜? 트레인처럼 혼자 내게 연락할 핑계를 찾지. 만나기 전보다 너의 애인이란 이유는 부족하지. 맨날 단답 1년 찬단 2년 18대 안 오는 메시지. 넌 의지를 잃은 키퍼는 허허 벌판에 달리는 메시지. 그래 처음부터 이게 공평할 수 없는 게임이란 건 알았어. 널 이기고 싶던 건 아니었지만 계속 지고 싶지도 않았어. 조금은 달달하게 막대가 쏟아지진 않아도 남들처럼 팔짱 닦이고 때론 위로와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위하는 것. 네가 몸이 커져 것도 understand. 난 항상 너의 밑에 서 있으니까 understand. 널 못 맞춰 넌 바치고 있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어느새 습관이 돼버린 썩소. 넌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해. 내가 앞서가리 아닌 건 아닌 건데. 내 작에는 작사랑 난 팔에 막하는 막사랑 좀 잡아줘. 이건 꼭 상대 없는 줄다리기가 따라. What you say? Oh baby don't you play. 네가 불길이라도 꿋꿋이 걸을게. 그러니까 제발 모르는 사람 모르는 듯한 눈빛으로 날 보지 마. 자꾸 내가 내게 아무것도 어디는 그때가 생각나니까. What if I'm to you girl? What if I'm to you, I do love you crazy. Do you?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맘 좀 헷갈리게 하지만 자꾸 이따식 이거는 계약서에 도장 찍자. 하루에 뽀뽀 몇 번 카토 몇 번. 그리 그렇게까지 해놓은 속이 좀 시원해질까. What if I to you girl? What if I to you? I